어떤 것 같아. Oh yeah, M-O-I-S 너에게 빠져들겠어. 자꾸 반응하잖아. Oh yes, M-O-I-S 그래 난 다가가겠어. 넌 내 지향적여 ace. 본능을 따르겠어. 날 감추지 않겠어. 오늘 달라 먼저 다가가. 제 멋대로요. 그저기 예고 없이 날린 미소에 콜린 버스터 울고 갈 당신의 문화. 여자라 해도 믿을 만한 피부. 아예 너 존재 자체 감탄사죠. 로나네 아예 나도 모르게 따라오르네. Oh my god!